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재중조선인 정윤합회 행사준비위원회가 10일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광명성조를 맞으며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사진 및 도서 조언 시회, 영화 감상회, 경축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조직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중조선인 정윤합회 산하 조직들에서 위대성 토론회 좌담회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명성조를 인류 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재중조선인 정윤합회 중남지구협회 준비위원회 결성 모임이 최근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됐습니다.